오직 유니버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조율 TMI 모음집. 첫 시간이라 더더더 작고 귀여운 얘기들 가지고 왔다. 흠흠, 그럼 시작한다. 같이 외쳐. 케첩 조율이. 안녕 글래시. 글래시에게 제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주는 시간이에요. 케첩 조율이.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진짜로 정말로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글래시는 캐치캐치 할 준비만 하세요. 그럼 오늘의 질문입니다. 은근하게 스며드는 쪼율 때문에 내 인생은 온통 쪼율이야. 쪼율 때문에 웃고, 쪼율이 쓰는 지갑 따라 사고, 쪼율이 부른 노래만 듣는데 우리 쪼율도 나 같을 때가 있을까? 우리 쪼율에게 스며든 것은 뭔지 궁금해. 나도 모르게 점점 좋아지는 걸 스며든다라고 하잖아요. 저한테도 뭔가 스며들었던 게 있나 생각을 해보자면 뭔가 음식 같은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했었던 음식, 막 느끼한 거,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다가도 이제 친구들이 좋아해서 같이 먹다 보니까 이게 점점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게 스며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먼저 그냥 한번 써봤다가 이제는 절대 없으면 안 되는 필수템들. SNS에서 그냥 샀다가 지금 엄청 잘 쓰고 있는 건? 일단 귀소토 발매트 있잖아요. 저는 그 귀소토 발매트 그거를 처음에 그냥 저게 뭐지? 저 그냥 발판 아니야? 저게 어떻게 발매트가 되지? 하고 써봤는데 어머 정말 잘 스며들더라고요. 이것도 스며드네요. 네, 그래서 귀소토 발매트 SNS 보고 풀 기도 없이 샀다가 너무 좋았던 제품이고 친구 따라 샀다가 이젠 내가 추천하는 아이템도 역시 귀소토 발매트입니다. 이거를 히토미가 먼저 쓰고 있었던 거라 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그건 줄 모르고 했다가 그게 그건 걸 알고 나서 되게 유레카 했었죠. 앨범 준비할 때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앨범 준비할 때, 그 준비 기간 동안 제가 지금 꼭 가지고 다니는 건 거네요. 저에게 정말 없어져서는 안 될 사과패드입니다, 사과패드. 정말 털리면 큰일 나는 제 아이디어가 모두 담겨있는 그 사과패드.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뭐 앨범 준비하면서 앨범 미팅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앨범 미팅할 때 가서 해야 될 말들 필기하면서 정리하고 그 사과 펜슬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 정말 좋은데 그것도 이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숙면 위에 꼭 필요한 것. 자기 전 나만의 루틴이 있나? 뭐 사실 루틴은 없는데 저는 그리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긴 한데 시끄러운 곳에서 더 잘 자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걸 항상 틀어놔야 해요. 약간 백색 소음은 아니고 그냥 정말 시끄러운 걸 틀어놓고 자요. 음악을 틀어놓는 건 아닌데 뭔가 다른 사람들의 Q&A라던가 뭐 이렇게 토크하시는 분들의 유튜버 같은 거를 브이로그 이런 거 틀어놓으면서 잡니다. 꿈에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다행인 건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가 저한테 있어서 꼭 필요한 거고 그리고 글래시한테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로 스며든 아이템은?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바디 로션인데 그 되게 노란색 통에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는 바디 로션이 있는데 그 애기들 쓰는 로션인데 노란 색깔이 정말 다 품절이라 진짜 구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또 구해가지고 그걸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향이 제 취향이에요. 네, 여러분들 모두 추천합니다. 유리에게 스며든 간식거리도 한번 얘기해볼게요. 연습할 때 챙겨 먹게 되는 간식은? 근데 저는 연습할 때 약간 오히려 좀 더 달달한 것보다는 좀 든든한 걸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고구마라던가 뭐 고구마 말랭이라던가 뭐 계란, 훈제란 이런 거. 네, 그런 거 즐겨 먹습니다. 편의점 가면 꼭 집어오는 뉴 달달구리는 저는 스키땡즈 젤리. 그거를 챙겨와요. 왜냐면 요새 그 젤리에 또 빠져가지고 그 젤리가 정말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달달구리보다는 좀 배차는 쪽으로 챙겨오는 것 같아요. 밥 대신 간편하게 먹는 것은? 밥 대신 간편하게 먹는 것은? 에그 드땡. 에그 드땡. 뭐 토스트류. 샌드위치. 뭐 그런 쪽? 왜냐면 저는 뭔가 밥을 안 먹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메뉴 고르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에그 땡랍 이거 하면은 참 적당하고 좋더라고요. 맛있고. 차 안에 꼭 있는 간식은 간식이라고 해도 되나? 해도 되겠죠? 뭐 매실 주스인데 제가 매실 주스를 정말 좋아해서 차 안에 항상 두고 마십니다. 뭐차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침대 옆에도 있고요. 뭐제방 곳곳에 있기 때문에 뭐 냉장고에도 있고 네 매실 주스 꼭 마십니다. 근데 너무 많이 마시면 배탈 나더라고요. 이번엔 저에게 더 스며들 수 있도록 저의 입덕 가이드를 만들어 볼게요. 귀여운 조유리가 보고 싶을 때 찾아볼 직캠은 귀여운 조유리가 보고 싶을 때는 소큐리어스 금발 머리 조유리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직캠이거든요. 조유리의 가창력에 황홀해지고 싶을 때 찾아드릴 커버곡은 황홀까지 나오셨다면 이거는 도망가자인 것 같아요. 네, 도망가자와 그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계속이라는 곡을 커버했었는데 그두 커버곡을 커버 영상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무대장인 조유리에게 반하게 될 음악방송 영상은 아 이거는 정말 많은데 제 빨간 드레스 입고 한 음악방송 직캠이 있는데 그 직캠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왜냐면 뭔가 색다르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라서 되게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꿈에서 조유리가 만나고 싶으면 어떤 노래를 들을까? 노래를 듣지 마시고 저의 영상 뭐 말하는 영상이라던가 저의 라디오라던가 이런 걸 들으면서 제 목소리 저랑 이야기하는 느낌을 주면서 자는 게더 제가 꿈에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럼 오늘 유리에게 스며들 모든 것에 대한 TMI는 여기까지. 글래시, 앞으로도 계속 율며들어 주세요.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율. 안녕!